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겁게 일본말을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제10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全員いますか? 전원 있습니까?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회장에 모였습니다. 그럼 제10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全員いますか? 전원 있습니까? 初めに身長と体重を測ります。全員いますか? アンナさんがいません。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初めに身長と体重を測ります。全員いますか? アンナさんがいません。 すみません。遅れました。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스즈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메니 신초토 타이주오 하카리마스. 먼저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라는 뜻이죠. 저는 몸무게를 잴 때마다 언제나 도끼 도끼 두근두근해요. 네, 지난번에 배웠던 의태어를 금방 사용하시는군요. 하지메니는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신초는 키를 나타내고요. 도는 와나 과를 나타내는 조사로서 명사와 명사를 이어줍니다. 다이즈는 체중, 몸무게란 뜻입니다.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죠. 하카리마스는 잽니다, 계측합니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스즈키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全員いますか? 전원 있습니까? 오늘의 중요 표현인데요. 全員 는 전원이란 뜻입니다. 이마스까? 는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이마스 있습니다의 조사 가가 붙어서 의문형이 됩니다. 문장 끝에 억양을 올리면서 발음합니다.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全員 이마스까? 7과에서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아리마스 있습니다를 연습했는데요. 이과에서는 아리마스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리마스는 사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사람과 동물 등의 존재에는 이마스를 사용을 하죠. 그럼 여기에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개는 이누니까 이누가 이마스라고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스즈키 교수님의 질문에 안나의 같은 반 친구인 로드리고가 대답했습니다. 안나さんがいません. 안나 씨가 없습니다. 안나さん. 안나의 경칭인 상, 씨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고요. 조사인 나는 비타금으로 발음합니다. 타금으로 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마센. 없습니다는 이마스. 있습니다의 부정형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어디 간 걸까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숨을 내몰아쉬는 안나가 등장했습니다. 스미마센, 오크레마시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무래도 안나는 늦잠을 잔 것 같군요. 스미마센. 미안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스미마센. 7과에서 스미마센, 슈크림은 아리마스까? 미안합니다. 슈크림은 있습니까? 와 같이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배웠는데요. 이처럼 사과할 때도 사용합니다. 오크레마시다. 는 오크레마스. 늦습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마스형 동사의 과거형은 마스를 마시다로 바꿉니다. 일본어에서는 이미 동작이 종료된 것은 모두 과거형으로 나타냅니다. 완료형도 포함이 되죠. 그럼 이춘경 씨 문제를 내볼게요. 먹었습니다는 일본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먹습니다는 다베마스니까 다베마시다가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이제 의미를 모두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10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全員 이ますか? 전원 있습니까? 하지매니 신청과 타이지우를 測ります. 全員 이ますか? 안나さんが いません. 죄송합니다. 遅れました.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지매니 신청과 타이지우를 測ります. 全員 이ますか? 안나さんが いません. 죄송합니다. 遅れました.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사람과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이마스, 있습니다를 배웠습니다. 아리마스라는 비슷한 표현도 공부했는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제7과에서는 케이크가 많이 있는데 놀라서 안나가 케이크가 이빠이 아리마스 케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이처럼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는 아리마스를 사용합니다. 살아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구별해 사용합니다. 식물은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스를 사용합니다. 상점에서 판매하는 생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스이고요. 수조 안의 물고기는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이마스를 사용합니다. 또 버스나 자동차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마스를 사용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람과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는 이마스 있습니다이고요. 부정형은 이마셈 없습니다입니다. 무생물의 존재는 아리마스 있습니다이고요. 그 부정형은 아리마셈 없습니다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이춘경 씨, 이 말은 시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가끄리 별로 즐거운 느낌은 나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은 낙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졌다거나 또 기대가 빗나가서 실망했을 때 사용하죠. 가끄리 같은 의미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깡 네, 이 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만화에서 등장인물이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새파래지는 장면에 깡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깡. 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격을 받아 안타깝다는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낙담할 때 쓰는 의성어나 의태어는 가급적 쓸 기회가 없으면 좋겠네요. 의성어 의태어 코너 오늘은 가끄리 와 깡 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오늘은 조금 지각했어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집합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간 네, 제10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全員 이ますか? 전원 있습니까? 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마스를 배웠는데요.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아리마스와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에서는 안나가 사쿠라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